조선 민주주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점에서 헤수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세스 어떨렁고 주저 쿠바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13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와 관계 부문 일꾼들이 초대되었습니다. 쿠바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